Hobbs News. 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국제대학에서 2024 학예 해외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4월 24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포털 지원과 서약서 및 어학 성적표 링크를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신청되며 합격할 경우 한양대학교 측에서 단기 파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상대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지원팀에서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 중 긴급 가계 곤란 사유 발생자이며 사유 발생 인정 기간은 최근 1년 이내입니다. 한양대학교 포털에서 2024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군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군장병이 복무 기간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군장병은 보험 계약을 유지하려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군장병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된 규정도 개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50대 동생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매질을 한 60대 친형이 재판부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친형은 폐지를 줍고 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술을 마신 동생의 행동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은 이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화를 위한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정법원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티빙이 올해 1분기 프로야구 중계 효과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OTT 시장 1위인 넷플릭스와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빙은 올해 1분기 평균 162만 7천 명의 활성 이용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132만 8천 명이었던 작년 대비 22.5%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티빙은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열린 11일 동안 신규 설치 26만 건을 기록하며 직전 11일보다 70% 급증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4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